Don't leave me alone. Always be here. Don't leave me alone. Why don't you stay? Let's turn it on again. 꿈 속에서 널 볼 수 있게. Don't leave me alone. 기억해줘. Don't leave me alone. 서로 지쳐가는 그 모습 보일 때마다 원망을 하고 익숙함에 길들어 소중한 걸 놓치는 수많은 후회. 이 순간마저도